지난 시간에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주 속에서 고려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태가 있다는 것. 태양이라고 하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태양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유기적 생물체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가끔 그게 고려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고려되지 않은 생각들이 덜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책상이 이래서 무섭게 생기다. 그걸 고려하지 않은 사람, 고려하지 않은 사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책 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이제 생명의 하나, 신체 특정한 유기체 기능이 마비가 오면 그것을 갖다가 사이보그처럼 인공 관절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로 멋진 생각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유기적 신체라고 하는 것을 잊고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유기적 신체를 기본적으로 훼손해가면서 뭔가를 한다 하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황구라 이름도 잊어버렸다. 이름이 자꾸 잊어버려. 이제 사람 같지를 않으니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늘 황우석 씨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도 신화에서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장벽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신화에 보면은 코끼리 목을 떼서 뭐 붙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뭐 만물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은 그 신화적인 얘기니까 차치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성은 신화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문화권을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지되어 오는 하나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현대과학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서 무너뜨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과학자의 호기심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그것을 하면은 돈을 엄청 번다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그 사람 움직여간 아주 강한 힘이고, 지난번에 제가 저 안국동에 있는, 어디 갈 일이, 안국동에 있는 곳에 가는데, 보건가족복지부가 그, 안국동 현대사옥 있는데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그날이었단 말이에요. 이명박 씨가 이제 그 대통령 돼가지고 업무 보고 오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안국동 3번 출구로 딱 나오니까, 뭐 황석 박사 뭐 실험을 재개하도록 해라 해갖고 이상하게 막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에 그 긴 치마를 입은 아주머니들이 선글라스도 끼고 막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놀고 있는 이 프랭카드를 이렇게 피켓을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몸을 약간 여유막에 꼬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참 짠하다, 저 사람들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에 올렸는지. 근데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원을 착취해서 그 자원을 최대한 뽑아내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한계를 넘어서도록. 근데 이제 드디어 인간의 몸까지도 노동 속에 집어넣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명체적인 어떤 그런 기능까지도 이게 돈벌이로 빼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때 그 사람이 뭐 무균돼지를 만드네, 뭐 물균돼지인지 살균돼지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그린포크인지 드림포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건을 이 전모를 이렇게 볼 때 제일 놀라웠던 건 뭐냐면, 여성들의 난자를 갖다 채취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저는 아주, 아, 이놈은 약간 여건만 갖춰주면 바로 히틀러 시대의 그런 인간 생체 실험하던 나치 독일의 맹겔레라고 있어요. 의사. 맹겔레 같은 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독일에서 우리가 나치 독일의 사람들이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 이상 있거나 아니면 신체 불구인 사람들은 아예 그 종자 계량법 비스구리한 그 법으로 사람들 잡아서 다 죽였어요. 아리안 족줄 중에서도 맹겔레 같은 생각이 근데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거리가. 어쨌든 인간의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유기체적 존재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결코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제가 무슨 생명론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똑같이 태양빛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철학적 사유는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지구라는 것, 지구가 멀쩡해야 그 위에 살고 있는 유기체로서 인간도 멀쩡하다는 것.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한다 해도 특히나 이번에 이제 이 지성사, 철학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추구 시기에 나온 여러 가지 사상들이 바로 그런 점에서 철기를 사용한 이래로 인간이 최대한 생산성이 급증했고 그 생산성 급증에 의한 대규모의 환경파괴가 그때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인류 최초의 굉장히 규모있고 체계적인 반성이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의미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사야까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텍스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아, 이사 얘기를 이사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오늘 할게요. 소크라테스 얘기를 좀 하고 조로아스터하고 고타마 시타르타하고 공자, 예, 네. 공자까지 얘기했죠. 예, 네. 이사 이야기는 오늘 종교에 관련된 얘기 하면서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얘기를 좀 더 조금 하고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공부할 때는 소크라테스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양 철학사를 이야기할 때 크게 시대를 나눌 때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면 소크라테스가 있으면 소크라테스 이전과 소크라테스 이후 이런 식으로 나눌 정도로 소크라테스가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가 하면 그리 또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사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라는 제자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 뒷날까지도 이게 이름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딱히 한 일은 없어요. 시장터에 다니면서 애들한테 애들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아 나랑 놀지 않으렴 뭐 이런 게다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오해 없으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는 그 남성 간의 동성연애가 허용되던 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으면은 소크라테스가 이게 아름다운 청년들을 많이 건드렸다고요. 애들아 나랑 같이 이렇게 희약까지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걸 찝쩍대고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아테네 전통적인 신들을 부인했기 때문에 독배를 받았다기보다는 지배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 너무 이러니까 이 자식 안 되겠네. 젊은이들이 씨가 마르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말하는 프리 소크라테스 뭐 이전. 그래서 프리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소크라테스 얘기만 하니까 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은 아니겠죠. 소크라테스를 해봐야 자기도 뛰어봐야 시대의 아들입니다. 철학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시대의 아들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제 강의를 이번 들었으니까 철학자를 가리킬 때 천재적인 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천재적인 것은 사유에 의해서는 천재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기가 막힌 그 저작을 낸 철학자는 니체밖에 없어요. 근데 니체 외에는 천재라고 불릴 만한 철학자가 없습니다. 그 철학사에서 어마어마한 명성을 누리는 칸트도 50이 넘어서야 순수 이성비판을 썼고 헤겔은 40대까지는 계속 찌질찌질했어요. 네? 쉘링이라는 사람이 헤겔이 동창 쉘링이 좀 젊은 날에 좀 잘 나갔는데 늙음하게 애가 맛이 가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었고 천재 그러면 천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머릿속에 역사 속에서 천재 그러면 아인슈타인 천재 아니고요. 다빈치? 다빈치도 천재라고 보기에는 그 다빈치의 뒷얘기를 보면 얘가 거의 뭐 생노가다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천재 그럼 모차르트 아니겠어요? 예,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표현이 또 미술은 이게 표현 양 이걸 기법을 길러야 되니까 어려운데 음악은 그냥 막 흥얼대면 되잖아요. 흥얼대면 흥거랑 이렇게 존 레논 같은 애들 있잖아요. 존 레논 천재잖아요. 존 레논 그러니까 철학자들에겐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철학자는 하나의 시대의 아들이고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쌓아온 뭔가가 있었을 때 철학자들이 거기에 강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하나의 사상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에 이를 때까지의 그리스라고 하는 데를 생각해 볼 때 사상사적으로 볼 때는 우선 크게 여러분들 아시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있죠. 일리아스 같은 거요. 그리스는 이렇게 시는 서사시의 시대에서 서정시의 시대로 이렇게 왔다. 그 다음에 비극의 시대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흔히 그리스를 이야기할 때 서사시는 서사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김태학 씨 읽어본 호메로스 일리아스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도 괜찮아. 주인공 알아? 트로이 영화 봤어? 안 봤어? 그 영화 주인공 누구야? 아킬레우스, 그죠? 아킬레스라고 해도 되고 아킬레우스. 브래드 피트라고 그럴까봐 내가 걱정했어. 물론 맞아, 브래드 피트 맞아. 헥토르가 더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려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헥토르가 낫죠? 아, 브래드 피트 영 안 맞았어. 엄발하면서 했어요. 캐스팅 엉망이야 그 영화. 어쨌든 그죠? 게다가 그 헬렌의 역을 맡은 여자가 너무 좀 쌍튼하게 생겼었죠. 하여튼 헥토르 부부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헥토르 부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좀 나왔으련만. 근데 그 아킬레우스나 이런 사람들 영웅이잖아요, 그죠? 영웅 서사시거든요. 영웅. 그 영웅 서사시고 그 영웅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웅은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든지 영웅 중심으로 움직여요. 주변 사람들이었죠. 그 일리아스에 보면은 일리아스 제2권에 보면은 함선들의 목록이 있어요.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정벌하기 위해서 타고 온 함선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누가 함선을 몇 척 갖고 왔고 근데 세 보니까 천 몇 척인가 이렇게 나와요. 1027척인가 1053척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일리아스를 읽어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다 영웅들만 나오죠. 영웅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서사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누구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야 선생의 인물 한국사 이런 책은 좋은 책이지만 거기서 그치면 땡이에요. 그거는 서사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거는 영웅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무협지 작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웅문 벌써 제목부터 김용의 영웅문 그죠? 그다음에 김훈의 칼의 노래 이렇게 무협지 장르에 속하는 거라고요. 그 소설이 아니라 카르노레 있고 감동했던 사람 보면은 호메로스의 영웅 서사시하고 똑같은 장르예요, 그게. 그리고 누가 없었더라면 이순신이 없었더라면 극복이 안 됐을 거라든가. 그럼 이순신 혼자 막 이렇게 남해 바다에서 싸우다가 막 동네선 가서 창창창창 막 이러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에 우리가 묻혀져 있는 수많은 이런 사태들을 봐야 되잖아요. 가령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뭐 조국 근대화가 안 됐을 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협지 작가들이 생각하는 거지 역사학자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인물은 중요해. 인물은 중요하나 인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웅서사시의 시대. 영웅서사시 시대고. 그 다음에 서정시의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핀다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핀다로스의 성과가 있는데 이 시대는 이제 귀족 정치의 시대가 됩니다. 서정시 시대는 귀족 정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귀족 정치 시대는 자연스럽게 서정시 시대.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비극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한 개라도 읽어본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관심 좀 있나? 제대로? 읽어본 건 있어요? 들춰본 거라도 있어요? 안티고네? 예, 네, 안티고네 얘기해서. 근데, 고대 그리스 비극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있잖아요. 오이디푸스 왕 아세요? 스토리 아세요? 오이디푸스 왕 있으면 오이디푸스 왕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오이디푸스 왕이 나와갖고 지가 잘났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스 비극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비극의 형식적인 특징을 딱 보면 비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코러스. 합창단의 대사를 쭉 읽어보면 이 스토리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합창단은 뭐냐면 그 형식에 따르면 그 도시에 뭐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령 지금 관식이가 말한 안티고네 같은 경우에 안티고네의 코러스는 테바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테바이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결론이 합창단의 합창으로 끝나요. 크레온 왕이 이제 안티고네에 대립되는 크레온 왕이 막 잘난 척을 하거든요. 막 잘난 척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떡이 됐죠. 아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코러스가 한마디 하죠.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야 현명해지는 법.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러스 이야기가 진실을 담고 있어요. 이 스토리에 코러스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걸 뭐 말하냐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영웅서사시의 단계는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인생살이가 괴롭든 즐겁든 슬프든 간에 자연세계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던 귀족적인 어떤 쾌락의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뭐냐 사람의 삶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문학 작품이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직접적으로요. 게다가 그것도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사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러스가 진리를 말해줘요. 여러 사람 집단적으로 합창하면서 바로 그것이 이제 요 세계 서사시의 시대, 서정시의 시대, 비극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비극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미 이 사람이 너 인생 제대로 살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할 때 바깥 세상이 어떤다 저렇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인생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대적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에 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태들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활동을 해야 먹고 사는 곳이었거든요. 거기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상업을 활동을 해서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쪽 소아시아 지역 있죠. 페니키아 지역하고도 그리고 이집트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상업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집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 이집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민호 씨. 눈 안 맞추려고. 아, 이 양반은 뭔데? 뭘 물어보기만 한 말이야. 뭘 물어봐, 임마. 이렇게 자꾸 그러시는 분위기로. 뭐, 이집트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지금 이집트 하면. 아무 생각이? 안 가보셨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뭐, 가보고 온 것 같은, 전 그리스도 안 가보고요. 저도 가까운 홍콩도 안 가봤어요. 이집트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고대 문화유산으로. 사막. 예, 네, 사막.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사막이라든가 피라미드라든가 또는 뭐 투탕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 아 소년 중왕이 왜 그렇게 매월은 아니고 한 달 걸로 꼭 나와. 우리 어렸을 때 어? 김태희 학생 소년 중왕이라고 있었어. 진주엠 소세지 그 광고 있었거든. 예? 신동호 화백이 그린. 그래 그거 진주엠 소세지를 도시락에다 싸우면 있는 집이었고 그러니까 소세지파와 소세지파 아닌 애들이 초등학교 때 말이야. 싸움을 하는 거야. 어? 내가 4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한 3학년 때, 이, 제가 그때, 저기, 저, 홍제동에 있는 인왕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인왕초등학교를. 근데, 그때만 해도 한 반에 70명이잖아요, 초등학교에. 그게 변두리니까. 근데 도시락에 이게, 햄, 진주햄 싸우는 놈들이 몇 놈 있었어. 그래서 안 싸우는 애들이 진주엠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그때 막 바나나 막 이런 거 제사상에 막 바나나 있어서 바나나를 먹고 자야겠다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가 눈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어?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소년 중앙에 그렇게 투탕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당시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집트가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지중해 세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바로 이집트가 식량의 보급 곡창지대였어요. 그걸 딱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농사짓고 농사짓는다는 게 뭐 사람이 떼지어 많이 모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집트가 식량을 지중해 세계에 식량을 공급한 곳이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농사짓는 것이 이집트가 제일 발전한 곳이라는 것 아셔야 돼요. 그게 로마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얘기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이잖아요. 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이렇게 동맹을 맞으려고 했느냐? 이쁘니까 우선. 이쁘니까. 사람이 다 그래.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요. 안 이쁘면. 이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아, 이집트하고 로마,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시칠리아 섬 있죠? 그 유명한 마피아의 고향 시칠리아 섬. 그게 징검다리요.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으면 어쨌든 로마의 목줄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이쁘다 해서 그런 장군들의 특징은 뭐냐면 졸개들은 그냥 이쁘니까로 끝나요. 아유 좋아요 막 이러면서 끝나는데 장군들은 게다가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점은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의 한니발 로마의 침략이었던 한니발이 카르타고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리비아 그쪽 북부 지역이죠. 거기도 엄청난 곡창지대였어요. 지금하고는 다 사막화가 진행돼서 그때는 한 카르타고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였죠. 근데 카르타고가 얼마나 로마에 애를 먹였으면 카르타고를 점령한 로마군은 그냥 뿌린 게 아니라 땅을 약간 갈아엎고 거기다가 다시는 곡식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땅을 갈아엎고 소금을 뿌렸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거기가 아주 땅이 비옥한 곡창지대였다는 거예요. 그냥 황량한 데다 소금 왜 뿌리겠어요? 재 썼다고 그냥 소금 한두 줌 뿌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비옥한 곡창지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아테네 사람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 옛날 당시에 자연스럽게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네들보다 잘 사는 곳을 이집트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즉 선진국이었어요. 이집트가 더 문명도 오래됐고 그건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조선하고 일본하고 싸움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지 조선이지. 조선하고 나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나라 별개 나라니까 조선과 일본의 싸움이 딱 일어났을 때 조선이 졌잖아요. 지금 진 거잖아요. 조선이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은 일단 계속 쌈질만 하던 사람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일본 그 외나라의 인구가 조선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 통계를.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하죠. 전쟁의 승패는 인구수로 결정이 나잖아요. 조선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훨씬 인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15세기 그 무렵부터 유럽에서 유럽과 교육을 해서 조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한국하고 남한하고 일본하고 딱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일본 이깁니다. 일단 일본 자위대가 세계적으로 이게 3위예요. 군사력의 강도가.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 때 자체적으로 한국공항을 만든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태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던 데니까 거기서 기하학이 발전하고 기하학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테네에서 문화를 흡수해왔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인으로부터는 그 유명한 알파벳이 전파되어 왔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아테네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런 철학자를 만들어내고 또 철학의 서양 철학의 원조가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서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등장할 무렵에 아테네의 상황이 이 정도 되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테네 당시로 들어왔을 때 아테네라고 하는 이집트 이제 그 히랍 지금 그리스 반도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거기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지도를 보고 판단해 본 바에 따르면 대규모로 넓은 평야가 없고 그냥 산이 많고 어차피 조그마한 지역 공동체 단위로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 점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연 환경적인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네들은 아주 오랜 세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오면서 자유롭게 그 나라에서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남들이 침략을 안 하니까. 침략을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겠습니까? 침략을? 예, 먹잘 게 없으면 침략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고대사를 이렇게 봐도 신라에는 침략하는 사람들이 별로 침략하는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먹잘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 지금이야 그냥 고속 중부 내륙 타고 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굉장히 그 산이 산골 자리가 높잖아요. 침략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아테네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이렇게 침략하는 곳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테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한다 그런 것은 뭐냐면 돈이 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돈다는 얘기인데 화폐라고 하는 제도가 화폐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 이전 바로 이전 시대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해서 소크라테스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 약간 돈독이 오른 상태였어요. 아시겠어요? 돈독. 농업은 애초에 안 되는 데고 돈독이 약간 오른, 약간 정도가 아니라 많이 오른 상태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면 돈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돈독이 많이 오른 상태.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민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시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게 사회에서 발언권도 약해지고 돈 많은 자들이 그 또 토지를 사고, 그렇죠? 그래서 대토지 소유라 돈을 가진 자들이 토지도 많이 소유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과 돈독이 오른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던 시대예요. 의식적으로 굉장히 혼란하죠. 먹고 살기는 되게 풍요롭고 이렇게 넘치는데 그것에 비하면 사람들이 삶이 뭐랄까 약간 식어버린 양장피 같은 그런 아시겠어요? 양장피 아세요? 양장피를 모른다 나는. 너 그게 무슨 양장피 모르세요? 탕수육 아세요? 네, 양장피를 모르시면 탕수육으로 저분에게 다른 분들은 그냥 양양피로 들으시고 저분에게만 약간 시킨지 20분이 지난 탕수육과 같은 분위기. 예. 그러니까 간장을 쳐서 먹으면 입만 맛은 나오지 않고 입만 짠. 예.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짐작에 가시죠. 식어버린 양양피처럼 약간 느끼하고 느글거리고 그래서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입이 쓰고 이런 식의 약간의 그런 부글부글부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예전에 그 영등포 역 앞에 롯데백화점 있나요? 예? 신세계인가요? 예, 롯데도 있죠. 영등포 역 앞에 롯데백화점이 생길 무렵에 영등포 역 부분 그런 분위기.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느낌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강서지회 강의하러 올 때 거기 그 역이 화곡역이죠. 예, 화곡역 분위기 지금. 화곡역 거기가 느글느글 하더라고요. 약간 나오고 화곡역이 그 지역이 좀 중심역이잖아요, 그죠? 또는 제가 드나드는 홍제역 분위기, 홍제역의 주재근 메이크리 있는 쪽 그쪽 분위기 약간 이게 약간 춥춥한 분위기, 그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왠지 전통적인 그냥 저처럼 이게 홍제역에서 조금 반경 1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스럽지만 여기서 마을 버스 타고 세정거장만 나오면 느글느글한 이런 분위기 이제 홍제역에 약간 뭐 노래방도 약간 술 먹는 노래방도 두 개 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꿋꿋하게 자기 정체성을 방구석에 앉아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제일 괴로운 점이에요. 동물들은 그냥 그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들도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해요. 무리에서 떨어져도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고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요. 그러나 그런 집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체성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여기 스님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교육학 개론에서 늘 배우는 게 늑대소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늑대소년.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 집단 속에 있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인간의 정체성을 거의 뭐 아주 희미하게나마 씨앗처럼 가지고 나겠지만 그 씨앗이 발화되고 무성하게 자라서 꽃을 피우려면 인간 집단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겠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속 영등포역 앞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분위기처럼 그 안에서 그 영등포역 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뭔가 진지하게 막 도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이런 사람들 빼고 뭔가 진지하게 사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테네에 아고라라고 하는 데 있어요. 다음 네트가 아고라라고 있잖아요. 다음 아고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아고라에서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동굴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고라가 시장이라는 뜻도 되고 원래 시장이죠. 시장이라는 뜻인데 아고라에서 사람들을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지금 이해가 되시죠? 화곡역 앞이 아고라라고 생각해보세요. 강서지구에서 오신 분들 화곡역 앞 아시죠? 느낌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 사세요? 아 반포면은 저기 아 방배동은 안 돼요. 방배동 너무 화려해서 안 되고요. 고속터미널 그 앞에 있죠. 지금 말고 예전에 약간 구리구리할 때 메리오트 호텔 그쪽 말고요. 예, 그쪽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바로 거기에 짜잔 하고 등장한 거예요. 애기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짜증나네 이러지 않겠어요. 야, 씨 뭐야 머리 까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봐 뭐야 이거 어디서 어떤 놈이야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령 이제 관식이랑 나랑 둘이서 이제 이렇게 아고라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 저기 노래방 어디로 갈까 이렇게 담에 빡빡 물면서 이제 노래방 어디로 갈까 야야 관식아 요새 말이야 어디에 가면 술도 먹는다더라 이러고 있는데 소크라테스 뜬 나타나지고 이보세요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아저씨가 이런 자세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어디 사세요? 인천. 인천? 인천은 제가 인천을 살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인천은 그런 데가 있나? 예? 인천은 다 그래요. 인천 다 그래요? 인천 사세요? 거의 자학이네. 인천 사람들은. 그럼 인천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 100명 풀어놔도 안 되는 거라. 그럼 아테네는 인구가 적으니까 괜찮은데 아고라라 말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등포 여가 분위기 그 벌밖에 안 돼요. 인천 다 그런다 그러면 이런 데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병원 씨는 어디야? 일산은 화정역 있는 데인가?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죠? 화정역에 있는데 로데오거리 있죠? 네, 로데오거리 그러니까 로데오거리라고 그런지 로데오거리인지 하여튼 그런 데 있잖아요. 전에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 똥개인가 그 영화에. 그, 로데오 거리라, 서울 가면 로데오 거리가 있다대, 압구정대는 로데오 거리가 있다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타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소크라테스가.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의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을 돌봐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희들에게는 웰빙이 아니야. 잘 사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양장비 그만 먹어. 탕수육 끊어. 딱 말하고서 짜장면만 딱 삼선 짜장도 안 돼. 짜장면만 딱 그냥 먹고 영혼을 돌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종교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람들 영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게 죽은 다음에 영혼이 살아남아서 있다 이런 거 생각 자체는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뚱아리에다가 기운을 넣어주는 뭐 어떤 썸띵이라 정도 생각했지 그것 자체로 독자적인 힘을 가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영혼이 그것이 푸시케거든요. 푸시케 푸시케, 영혼이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가 막 특별히 뭐 우리가 오늘날 육체와 영혼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요 로버트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의 영혼은 별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별 그럼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헤라클레이토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별은 뭐냐면 별것도 아닌 그런 잡석 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이 않았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는 이렇게 느끼하게 기름지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고, 이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 관식이 어때? 나랑 둘이 영등포 역 앞에서 노래방 갈 일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어쩌겠어? 아, 어르신 말씀 입주. 이랬겠어? 그렇게 해서 안 느꼈어. 안 그렇겠지? 짜증나지? 아저씨가 이게, 게다가, 마누라가 악철하는 소문도 있고, 빚도 많다 하더라. 닭도 두 마리 얻어먹고, 응?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하더라. 그 얘기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당시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죠? 그런 신들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너희들 각자 각자에게 깃들어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시대적, 말하자면 선언을 한 거죠. 공자의 얘기도 그렇잖아요. 공자 당시에 춘추시대인데, 누구나 다 공자가 춘추시대인데 그 왕들한테 이게 유세를 하러 다니잖아요. 공자는 이제 수레를 타고, 그러면 그 가문은 뭐 좋은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백성을 사랑해라는 둥, 그러면은 왕들이 어쩌겠어요. 지금 이게 변법가가 와도 시원찮을 판에 백성 사랑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상갓집에 죽은 개 취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맹자 당시로 오면은 맹자는 전국시대란 말입니다. 춘추시대보다 더 심한 전국시대에 보면, 어? 그 유명한 양효왕하고 맹자하고 대화 있잖아요. 맹자가 양효왕을 딱 만났는데 양나라 혜왕이 공자한테, 아니 맹자한테, 여기 왔는데 뭐 여기 이봐 맹자, 어? 뭐 있어? 좋은 수 있어? 뭐 네가 나한테 뭔 얘기를 한다고? 그래, 그럼 네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야? 이렇게 딱 말했어요. 이익. 네? 무슨 이익이 되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냐? 맹자도 참 큰 소리 쳤죠. 어찌 군자에게 이의를 말하냐? 우리는 의로움만 말할 뿐이다. 아, 이게 큰 소리인데, 사실은 맹자도 이런 왕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컨설팅 피의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야, 뭐 있나 보다, 그러고 던져주고 그랬을 거예요. 이익이, 좋은 이익이 있습죠? 이러면은 돈을 조금 받으니까 일단 초반에 불리는 이런 자세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가하고 할 일 없고 심심하고 그러면은, 맹자의 말하자면 사기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텍스트를 고증을 통해서 밝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맹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 반시대적인 선언을 한다 이겁니다. 그 선언의 공통점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절제라 이거, 절제. 영혼을 돌봐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네가 무식하라는 걸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영혼을 돌봐라. 이게 소크라테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 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방법론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영혼을 돌봐야 된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관식씨한테 이제 봐, 관식테스, 영혼 돌봐, 이렇게 내가 말했어요. 관식테스, 영혼 돌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영혼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영혼을 돌보라며. 영혼이 뭔데? 어디다 놓고 키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와디스 후식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영혼도 몰라? 너 정말 무식하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너가 무식한 걸 알아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무식한 걸 알아라. 근데 뭘 모르냐? 영혼도 모르다니. 영혼을 돌봐야 돼 하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 얘기해서 이제 자, 너 무식한 거 알았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참다운 것, 진정인 것.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IT야.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냐? 너에게.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 너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현재 내가 굉장히 유식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 깨트리는 단계에서 시작할 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너의 영혼을 돌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내 영혼을 돌보기에는 나는 지금 짬뽕과 탕수육과 양장피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일단 그런 느끼한 기름기들 쫙 빼려면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무식하다는 걸 알아라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플라톤이 전해주는 대화편에서 그 많이 전해집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대화편 중에 소크라테스의 변론 거기에 29E부터 30B 그 다음에 파이돈이라고 하는 대화편에 플라톤의 대화편 115B 여기에 이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잘 살기 위해서 영혼을 돌볼 것을.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신경 쓸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29E, 30B, 115B 이런 것들은요, 이 플라톤의 대화편의 페이지 수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고유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이든지 이런 걸 다 표기하게 돼 있거든요. 스테파노스 쪽수라고 그러는 건데, 특히나 기회가 되는 분들은 심심할 때 파이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정말로 서양 철학에서가 아니라 서양 문학의 정말 명전입니다. 명전. 아주 번역이 박종현 성균관 대학의 박종현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렇게 문학적으로 뛰어나게 번역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네라서 약간 예스러운 말투가 있어서 오히려 읽을만 합니다. 닭살스럽지 않게. 이 파이돈의 맨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난 줄 아나? 파이돈 읽어본 분이 있어요? 파이돈. 파이돈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이 파이돈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기 전에 그 얘기가 나오는 자기 이제 크산티페 자기 아내가 와 있고 뭐 이런데 뭐 이봐 뭐 저기 크리톤 이 사람은 좀 이제 좀 집으로 데리고 가게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크산티페 화나지 않겠어. 남편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근데 그게 다 그 하나의 드라마의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는 여성들은 정상적인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어요. 진짜 좀 진지한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여성들을 갖다 퇴장을 시켜요. 그런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이봐 크리톤 이 사람을 좀 집으로 데려가게나 이렇게 말하면 이제부터 나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겠어 이런 뜻을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플라톤이 대화편을 쓸 때 사용한 하나의 드라마적 장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육체의 감옥을 소크라테스의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이제 나의 영혼은 드디어 이제 아름다운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든가 나는 그동안 영혼을 잘 돌보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숨을 거뒀죠. 맨 마지막에 이리하여 우리가 알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인 그가 여기 잠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뒤로도 이제 서양 문학에 보면 상투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았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서사 문학에 뭐 꽃 중에 꽃, 뭐 무궁화꽃, 왕 중에 왕 뭐 이런 거잖아요. 왕 중에 왕, 꽃 중에 꽃 요거는 저 그리스에서 나온 어법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나온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전파되어 온 속담이죠. 한국에는 원숭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속담이 건너온 거고 왕 중의 왕, 꽃 중의 꽃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급을 대빵왕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빅다왕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캡왕 이 짱왕 이런 게 없으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왕중왕 꽃 중에 꽃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파이돈 편의 맨 마지막 문장이 정말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리하여 우리가 알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 가장 훌륭했던 사람은 이렇게 잠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문장은 그 뒤로도 서구의 문학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그 다음에 고귀한 영혼과, 그러니까 거기서 고귀한 영혼과 그 다음에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는 육체, 영혼의 감옥인 육체라는 개념이 파이돈편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플라톤의 그것 대화편을 통해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지금 읽는 우리는 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생각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것이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불러간다.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갖다가 풍요롭게 살고, 아니면 탕수육도 또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버리고 다시 시키면 되지 할 텐데,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영혼을 돌볼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그리스가 약간은, 아니 좀 심하게 돈독 오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조로아스터는 조금 예외적인 사태입니다만은, 조로아스터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골든 엑시스, 황금추구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체로 얼마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철저하게 그 시대가 놓여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 속에 자기 눈을 갖다 깊숙이 집어넣고, 그리하여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처방을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종교사상가라고 불러도 좋고, 철학적 사색인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냐 그분이라고 불러도 좋겠고, 현명한 사람 현자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공부를 많이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갖고 그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논증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확 잡아채는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주 공통적으로는 현명한 사람 현자다 이렇게 불러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리스어로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을 소포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을 우리는 소포스라고 불러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황금추계 시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좀 정리를 하고 교재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주 창조론과 철학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49페이지.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려니까 말이 조금 이렇게 엉키는 것 같아요. 책이 없는 분은 옆에 분한테 약간, 네, 같이 보세요. 절제하시면서. 다 같이 양장피 그만 잡수실 거니까.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얘기 순서대로 하면은 얘기가 좀 엉키는 것 같아서, 오늘 의미와 창조, 우주 창조론과 철학의 기원, 그걸 하고 바로 그 앞쪽으로 넘어가면은 저기 철학, 신화, 종교, 그리고 과학, 그리고 그렇게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기적,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기로 하고요. 자, 봅니다. 읽으면서 이제 항목들을, 제가 지난 시간하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이집트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처럼 농업에 의존하던 그리스인들은, 농업이라고 해봐야 어마어마한 농업이 아니고 올리브 나무 농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급자족을 간신히 하는 지리학과 기후학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곧바로 농업이라는 거하고 기후학하고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지리학은 아닙니다. 지리학까지 무슨.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천문학이 항해에 효과적인 새로운 도구들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항해를 위해서는 천문학 그랬죠. 그런데 효과적인 새로운 도구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문학이라든가 기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는 것들이었어요. 학문 그 자체로서 성립하는 건 아니죠. 학문 그 자체로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공부든지. 학문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것과 그것을 해서 뭘 응용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학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순수학문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철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순수하게 철학 공부, 순수한 의미로 철학 공부를 하고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강사료를 받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의미에서 순수한 건 아니에요. 가령 철학 공부를 해갖고 요즘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로스쿨 논술이 지금 이제 거의 불티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철학 그 공부가 하나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최근에 제 이름이 들어간 어떤 번역본에 보도자료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로스쿨에서도 철학이 필요하다, 이 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어요. 번역은 했지만 그 출판사 사장이 어찌나 잘난 척을 하면서 자기가 다 고쳤는지 아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휴. 가끔은 이 이렇게 법질서 아래서 사는 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이미 우리는 법치국가로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하늘의 복합성에 대한 원시적인 경이로움은 천문학에 관한 주의 깊은 탐구, 점성학에 의한 실용적인 예측 이런 것을 만들어놨다. 그런데 다 지금 여기 설명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든가 여기서부터 학문적인 실마리가 나왔다는 얘기로 가고 있죠.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진 하늘의 거주자들에 대한 사색 등으로 사람을 이끌었다. 그 다음 문단이요. 50페이지에 이러한 문제들이 과학에서 중심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모두 과학 혹은 원시과학의 문제들 가운데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초의 우주 창조론자들은 이 세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의미와 교화를 추구했다. 거기 설명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교화라는 말하고 에다 여기 동그라미 치워두세요. 의미와 교화. 형광펜을 너무 많이 쓰시면요 주목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안 좋습니다. 연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안 중요한 걸로 판명이 났을 때 지울 길이 없어요. 보십시오. 연필을 쓰십시오. 예. 네. 중요하지 않은 걸로 판명 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아주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산색 조그만 자를 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녹색 펜으로 이렇게 밑줄 긋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은 걸로 판명 났을 때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잘 아는 이에게 쓸데없는데 밑줄 쳤더군 이런 욕을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중요한데 거기다 막 팍 밑줄 쳐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데 연필로 해놨으면 지울 수라 있는데 또 막 만년필로 막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 내가 왜 이랬다냐. 이런 거 있잖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설명뿐 아니라 의미와 교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민감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과학이라는 것하고 과학이 한편에 있다면 철학, 종교, 신화 요건 한편 또 이쪽 한편이겠습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것하고 철학, 종교, 신화 이 세 개하고 어떻게 다르냐? 과학은 말 그대로 설명이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철학, 종교, 신화는 철학은 의미를 찾죠. 종교, 신화 다 의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교화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신화는 모르겠는데요. 신화가 이제 좀 더 근원적인 것이겠죠. 신화에 근거해서 철학과 종교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설명은 자연과학이고 신화와 종교와 철학은 의미와 교화까지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종교와 철학은 설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또 있죠. 그렇죠? 설명은 약간 도외시한 채 약간 제껴둔 채 의미와 교화를 추구하는 것이 철학과 종교의 역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1차적인 구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은 우리가 영어로만 knowledge, 지식, 그죠? 법칙을 발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칙을 발견하고, 의미와 교화는 뭐냐면, 똑같은 설명 사태에 대한 설명을 앞에 놓고도, 그것의 의미와 교화는 그것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김태희 학생도 그런 경우 있어요? 놀랬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놀래잖아. 딴생 안 했다고? 아닌데. 선생님들은 나를 내 눈을 피해서 딴 생각을 할 줄 알아. 선생님들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선생님들을 선생을 해본 사람은 아 굉장히 진지하게 몰두하는 척하면서 딴 생각을 할 수 있어. 가계부 1년 예산도 세울 수 있어. 머릿속에서. 근데 학생들은 이게 그래. 이 짓을 안 해보면 영원히 못해. 안 해보면 딴 생각하지 마. 그런 적 있죠. 이 똑같은 사태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와 교화를 추구한다고 이랬을 때 의미라는 것을 물을 때는 그 밑에 무엇을 위해 있는가? 무엇을 위해 있는가? 거기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랬잖아요. 목적과 무엇을 위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라는 목적이니까요. 가령 우리가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지구과학의 설명입니다. 왜 돌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가 예? 김태희 과학자 예. 이소연 우주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번에 이소연 우주인 얼굴에 살 많다고 막 다음 아고라에서 난리 아고라 아니 우주인과 얼굴살이 무슨 관계야 정말로. 그러니까 그들은 우주인에게 지금 의미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주인에게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인에게 그냥 이소연 우주인이 가서 우주 활동 잘하고 오면 되잖아요. 우주인도 만나고 오면 혹시라도 우주에서 만나고 오면 되는 건데 얼굴에 살이 있네 없네 뭐 헬멧이 맞네 안 맞네. 나 그 양반 그 사진 몇 번 나올 때 분명히 아고라에서 얘기 나올 줄 알았어. 헬멧이 맞네 안 맞네 머리가 크네 안 크네. 에? 나는 그런 댓글도 봤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정말 지저분한 댓글도 봤는데 어쨌든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돈다 라고 지구과학자가 말했어요. 에? 근데 왜 돌지? 하고 물어보면은 김태희 학생 그거 물어본 적 있어? 왜 도나? 없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게 진짜 정통 동그라미 원으로 돌지는 않죠. 타원으로 돌잖아요. 근데 타원으로 돈다는 것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 처음에는 그래 돌긴 도는데 정원으로 동굴벽이 딱 들어맞는 원으로 돌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 우주는 하느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설프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 정동굴벽으로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머릿속에 왜 도냐? 이렇게 물으면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답한다 그 당시 사람들 코페르니쿠스 이전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해가 됐죠? 왜 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그거 바로 무엇의 징조인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무엇의 징조인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가령 내가 이번에 땅을 사놨는데 올라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하고 어?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 나 이번에 땅 샀는데 올랐어.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하느님이 역사하셨네. 이렇게 은혜 받으셨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 땅값 올랐다고 하는 설명을 거기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다 팍 부여갖고 하느님의 은혜라고 하는 징조로 읽는 거야. 이거는 서기 1000년에는 가능한 일이지만은 서기 2000년에는 불가능한 설명입니다. 이게 다 무엇을 위해 무엇은 목적 있잖아요. 여기 거의 옆에 여백에다가 목적론 이렇게 써주세요. 목적론.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설명에는요. 자연과학은 설명을 추구하잖아요. 자연과학의 설명에는 목적을 묻지 않아요. 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느냐.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야. 식물이 왜 라일락꽃이 왜 저렇게 피어. 그냥 라일락꽃은 원래 그런 거야. 그, 다, 원래 그런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그런 거야. 원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 원래. 그러면, 내추럴리잖아요,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원래,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이잖아, 자연적으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자연과학의 설명은 그러니까는, 왜에 대해서 대답을 하잖아요. 자연과학자들이니까, 목적론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의미와 교화를 추구하는 신화, 철학, 종교 이런 영역에서는 다 목적을 따집니다. 그러니까는 설명이 이제 하나 파생돼서 나왔죠. 자연과학은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철학과 종교와 신화는 철학과 종교와 신화는 의미와 교화를 추구하고 의미와 교화를 추구하려면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목적론입니다. 목적론. 그러니까 자 목적론의 문제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론이 고대 철학하고 근대 철학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적론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근대 철학은 자연과학적 설명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목적을 포기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론이 나오는데 정말로 여기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자연 안에 목적론, 목적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리를 해요. 이 자연에 식물이 왜 저렇게 자랄까? 우리 눈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을 거야. 있잖아요. 그런 자연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김태희 학생 여기 왜 왔어? 공부하러. 그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니야. 엄마가 가라고 했다 해도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안 오죠. 엄마가 여기 왜 왔어? 그럴 때 엄마가 가라 해서 그럼 엄마라는 원인이 있고 내가 여기 온 결과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인과율적 설명이에요. 원인과 결과만 따져요. 근데 오기는 오되 공부하러 공부하기 위하여라는 목적론 설명이 있잖아요. 인간의 행동에는 다 목적이 붙어있어요. 근데 목적이 붙어있어. 근데 자연에 식물이 왜 자라나냐. 목적을 우리가 식물이 말을 안 해줘. 그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식물들이 가끔 네?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데 분명히 너무나 질서 정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겠나 이 목적이. 그리고 이 질서를 갖다 주지하는 우리는 모르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연 목적론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증명하기도 어렵고 해봤자 거짓말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람은 거기다 대고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근대 철학을 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얼른 오셔야 돼요.